거리야 불이야 조심해 어두운 거리에서 날 욕하려 해도 I belong to my lady 유머한 조각 올려먹는 케이크 최고의 애잡단 수식 거는 past make history or not 널 향해서 it's all night alright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분한 월요일 아침을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김아리입니다 본격 사심 가득 담긴 방송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우리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 형들을 마구마구 자랑하는 시간 지금 시작해볼까요? 이 방송의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유일국립 에이스대학 한경대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박윤수입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저희 피디님의 친구이자 B2B를 사랑하는 윤수씨입니다. 윤수씨, B2B에 대해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 B2B는 데뷔 초부터 활동해온 4년 동안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포기하지도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해와 점점 성장해가는 멋있는 그룹입니다.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 떨어지지 않고 주변 동료들도 인정할 만큼 예능 실력도 뛰어나며 예의도 바릅니다. 항상 음악에 최선을 다하는 B2B를 응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수 씨에게 B2B를 위해 나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윤수 씨는 무려 전 재산을 털어봤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과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나는구나 신명나게 놀아보자 영심이 짝짝맞아 신바람 신바람 와라 와라 다같이 만세 신바람 바란 것이 신바람이 만세 만세 거북적으로 다같이 만세 떠나게 사랑을 못 잊어 괴로운 바야흐로 때는 3년 전 고등학교에 다닐 시절 B2B 팬사인회에 간절히 가고 싶었던 윤수씨는 B2B를 좋아하던 친구와 함께 무려 12만원어치 앨범을 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당첨이 되고 윤수씨는 당첨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는 팬사인회에 피읍자도 꺼내지 않으신다고. 다음으로는 윤수씨에게 B2B의 숨겨진 명곡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윤수씨는 솔직히 B2B 띵곡은 두 개만 꼽기 너무 힘들어요. 굳이 뽑자면 1위는 봄날의 기억. 도입부부터 잔잔하면서 괜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봄 노래지만 전 사계절 듣는답니다. 라고 하시네요. 오랜 시간 널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쁘는 시간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마쳐 떠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mind 그리고 윤수씨가 덧붙여서 말하신 게 있는데요 참고로 전 봄날의 기억 처음 듣던 날 택시 안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유라고 하시네요 윤수씨의 눈물을 훔치게 한 이 노래 마저 듣고 다음 노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에 내 맘 낙엽이 떨어진 계절을 다시 만나면 어디든 나 문득 떠나고 싶어. 기차도 버스도 좋아, 여권도 어쩌면 필요할지 몰라.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윤수 씨가 꼽은 두 번째 명곡은 지금 듣고 있는 나나나라는 노래라고 하네요. 윤수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솔직히 목소리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B2B가 평소에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왔지만 이 노래도 좀 색다른 장르였어요. 감미로우면서도 느낌 있는 약간 김동률님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정말 힐링하러 여행 가고 싶은 느낌이 낭낭합니다. 유유. 여행하니까 생각났는데 B2B가 부른 배틀트립 OST 여행 가고 싶어도 완전 좋아요. 하트. 괜찮아요. 눈을 감아 바람을 느껴요. 노을 지는 저녁 하늘도 그림자도 그림만 바라봐. Soul to the America, Europe to the soul. 악쓰고 버텨 우리에게 주는 선물. 한땐 힘들었지만 지금 웃고 있는 게 got lucky. 누구도 외박 놓지 못하겠다. 나 은근슬쩍 한 곡을 더 끼워서 이야기하는 윤수 씨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윤수 씨가 추천해주신 두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두 곡 모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 윤수 씨의 추천대로 B2B의 여행 가고 싶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약속해. 오늘 이렇게 윤수 씨의 오빠들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윤수 씨의 이야기와 B2B의 노래들을 들어보니 저도 B2B의 매력에 퐁당 빠질 것 같네요. 힘든 월요일 아침에 윤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 한 번이라도 웃으셨나요? 저만 신난 거 아니겠죠?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앞으로 일주일 모두 모두 파이팅! 웃음이 났고 마치 온 것 같아 여긴 영화 속 딱히 무얼 안 해도 들이마셔 자유로움 우린 그럴 자격이 있어 인간이란 이유로 어렵지는 않나 마음이 가는 대로 just a feeling 지금 이 순간 푸르고 푸른 하늘에 망설이고 있니 너의 대답에 난 마음 졸이고 있니 낮에도 밤에도 늘 환하게 밝혀 자랑스러운 멋짐 내 가수를 에리카 하그분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제보해주세요 제보 즉시 저희 PD님께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여행 가고 싶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제작부 강예비, 기술의 기술부 김강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김아리였습니다. I wanna go play with you today. My outfit's on point and the weather's so nice. Baby, hop on in, let's go for a ride. Story, 우리 둘만의 추억 시작해 story. VOH. 브이오에이치 칼럼 다스의 주인.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과 관련해 20개에 달하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다스의 지분 중 80% 이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보유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이상한 배당 구조를 핵심 단서로 봤습니다.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검찰 소환.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속만을 챙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방송국 보도부였습니다. VOH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대방송국 VOH에서 39기 수습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한 부서는 보도부, 제작부, 아나운서부, 기술부가 있으며 미디어 장학금과 매달 활동비가 주어집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신입생은 VOH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열정 넘치는 18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12일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한대방송국입니다.